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뜨거운 총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종의 세계. 어쩌면 그리도 친근하실까 정으로 따뜻한 미소 어쩌면 그리도 뜨거우실까 사랑에 불타는 심장 어쩌면 그처럼 다시 마실까 인인을 덜 보는 손길 어쩌면 그처럼 가슴 울릴까 정담아 하시는 말씀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뵙고 싶었습니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솔리라도 말리라도. 이상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